süre canım. Nalbın çöğüne seppelvara pomio pianano il mor cosoni separam tandi vie a ci pensar non du silte al mal la can chiudere c'è un cumsira bene sono curgo ma nuni casim soge e hari hlesse gedup stalgani cermen chovene nae maun. İsire canım 넓은 초원에 샛별 바라보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송이 새파람 잔디 위에 아침 햇살 흔드실 때 하늘 멀리 흘러간 흰 구름 젊은꿈 실어보네 초하늘 흐르고 마음도 흐르니 가슴 속에 대하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젊은 초하늘 나의 마음